보이지 않는다 말해 꿈 꾸지 말라 해 만날 일은 없다 해 Say it 아예 관심조차 없다 해 차라리 가라고 해 솔직하게 말해 Say it 넌 항상 대답 한 번 할 때 언제나 한번 할 때 언제나